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시 종당들의 연합토론회가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토론회에는 방글라데슈 자티아당, 인민연맹, 노동당, 민족사회주의당, 공산당 등 여러 정당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각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.